예, 정리 좀 보여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숙제에 보니까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저 사람 봐주세요. 지난 시간에 저한테 저기 중국사하고 한국근현대사 저 책 좀 소개해달라는 사람 있었어요? 예. 네. 이따가 제가 적어왔으니까 여기. 통치론 봅시다. 지난번에 목차 얘기했는데 다시 봅니다. 목차를 보면 지금 1장, 9장, 15장 1장, 9장, 15장은 로크가 명예혁명 이후에 처음에 익명으로 출판했던 책을 명예혁명 이후에 다시 추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피터 라슬렛의 설명에 따라서 보면 계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9장을 보면 7장을 보면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그 다음에 8장이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9장이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 8, 9장 이 세 부분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그렇죠? 기원이나 목적이나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진, 뭐뭐의 기원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원. 기원이라는 말이 쭉 나오면 기원은 사실상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를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기원이라고 말해요. 가령 2009년 한국사회의 기원 이렇게 말한다면 고조선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국사회의 기원을 뭘로 잡느냐, 2009년 한국사회의 기원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역사관에 따라서 다룰 수 있죠. 가령 조갑제 씨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기원으로 잡겠지. 이승만의 건국을. 그러니까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가 발전을 시켜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국립현충원 동장동 국립묘지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옆에다 김대중을 묻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나름의 역사적 입장이에요. 나름이라고 말해 주위에 나름이라는. 나름의 역사적 입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009년 한국사회의 기원을 이승만으로 잡는 거라.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2009년 한국사회가 가령 저 같은 경우 2009년 한국사회는 아직도 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 레드 콤플렉스가 남아있고 한다. 그러면 저는 2009년 한국사회의 기원을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으로 잡는단 말이야. 포스트워, 전후시대다. 아직은. 전쟁이 끝난 지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전후시대다.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을, 한국전쟁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생겨나게 한 기본적인 행위자들이 이승만과 김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사람들이 뭐 건국의 아버지니 뭐니 다 떠나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사태가 기원이고 그 사태를 증폭시킨 하나의 사태 안에 놓여있는 하위 단위로서의 행위자로 이승만과 김일성 이걸 놓는단 말이죠. 인물 중심으로 보는 조갑제 씨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건국절 하자고 그러잖아요. 나라 세운 날을. 그렇게.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말은 그런 거야. 기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정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이. 그게. 그래서 이 기원이, 그러니까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맨 나중에 목적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죠. 목적은 영어로 텔로스인데, 영어로 텔로스인지 나 모르겠어요. 히랍으로 텔로스군요. 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뜻도 되고 끝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end 있죠. end. end가 끝도 되고 목적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즉 하나의 오리진이 있고 기원이 있고 이 기원에서 뭔가 쭉 나와서 텔로스에 이르면 끝나면서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오리진 안에 요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원 안에. 그래서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이게 목적이란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7장, 8장, 9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존 노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개개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목차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5장 소유권이란 말이죠. 소유권이 있는 개인만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의미 있는 개인일 수 있으니까 5장 소유권, 요 소유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계약, 이것은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이고 소유권의 보호가 보장이 정치의 목,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이고 이것,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정치, 사회 또는 정부는 계약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국가의 기본 목적은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데 있어.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가는 전복되어야 되겠죠. 그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 이게 이 성취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이 개인은 어떤 종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종류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산 취득의 자유가 있어. 재산 취득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가 나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지 못하다면은 국가는 전복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 있다고 하는 자유. 즉, 재산 취득의 자유와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자유. 요 두 가지가 존 로크가 이 책에서 펼쳐 보이려고 하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럴 스테이트, 자유주의 국가 모형입니다. 자유주의 국가 모형.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형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 모형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권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자유주의 국가 모형이에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상은 고대 히라부터 가져온 것이라서 아직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얘기가 이 자유주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딱 직시하고 이러다가는 너도 나도 다 거덜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리버럴 스테이트 모형에다가 디모크라틱 모형, 그러니까 리버럴 디모크라틱 스테이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모형으로 전환해 간 계기는 제레미 벤담을 지나서 존 스튜어트 밀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 제레미 벤담 다음 달에 읽죠. 다음 달에는 아니죠. 제레미 벤담 다음 달에 10월 달에 제레미 벤담 하잖아요.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다 그러니까 이 고전들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얘네 책들끼리도 한 200년씩 거리를 두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벤담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통치론을 읽은 거라.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 존 로크 책 읽었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어떻게 뉴턴과 존 로크를 갖다 17세기의 뉴턴과 17세기의 존 로크를 어떻게 18세기 프랑스에서 받아들여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으로 만들어냈는가. 그런 것들. 규리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가 되잖아. 탱자. 성도 탱자, 이름도 탱자. 자,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 여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 정치사회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개인을 계약을 통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서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서론 제1장 서론 보면 이 밑에 각주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로크 연구가들은 이 책의 제1장 서론을 시기를 달리하여 별도로 집필된 단편들인 제1론과 제2론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 나중에 로크가 삽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연결을 뭐 부드럽게 했는지 거칠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결하기로 제1론 퍼스트 트레테지 이건 잘 안 읽습니다. 나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그당을 옹호할 대놓고 이제 옹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말이죠. 1장, 9장, 15장이 나중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처음에 익명으로 써놨다 나중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서론은 어찌 보면 이 서론 안에 로크의 저작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집약되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쓸 때 되게 그러잖아요. 책을 쓸 때도 서문을 맨 나중에 쓰거든요. 책을 다 쓴 다음에 서문을 이제 이게 원고를 싹 보내면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역자 교정이 끝나고 어쩌고 번역 저기 편집자 교정 끝나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편집자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서문 써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서문은 책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씁니다. 서문을.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문의 내용이 책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쯤이면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생각, 곧 세상의 모든 통치는 흔히 주장되는 것처럼 오로지 힘과 폭력의 산물이고,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통치라는 말, 거버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통치. 근데 밑에 각주가 붙어있죠. 통치를 우리는 정부라고 번역해줘. 그래서 이 책을 The Strategy of Government, 그래서 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 이렇게 하면 직역이 되는데, 왜 이 강정인 교수하고 문재용 박사가 통치론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해명이 그 밑에 각주에 붙어 있습니다. 거버먼트를 문맥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인 정부 또는 좀 더 추상화된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통치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버먼트라는 말은 우리말의 정부와는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 권력의 행사와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양친과 자식, 주인과 노예 등 우리가 보통 사적인 지배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독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버먼트는 통치하는 기구라든가 MENT가 붙었으니까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를 좀 유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거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거번이라는 단어가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 알 거예요. 거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상훈 군 영어과 다니잖아. 한번 좀 물어봐요. 고개를 들어봐. 숙제를 안 하니까 고개를 못 들어. 지난번까지 책만 읽었다 잘난 척 하더니 죽었으네. 우리는 이 복수의 화신이야. 뒤끝이 더러워. 응? 나를 아는 사람들 늘 그러지. 뒤끝이 더럽다고. 20년씩 또 간다. 다음에 또 만나지 말자. 어두운 밤길에서. 자, 거번이란 단어가 명사가 두 개 있습니다. 예? 거번이란 단어가 명사가 두 개 있어요. 자, 뭐뭐 있어요? 하나는 있어. govern, ment. 이미 써버렸어, 이제 내가.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어? 누가 저 관계 딱 얘기 나오니까 뭐, 한승식 관계 여왕. 퀸 오브 릴레이션, 릴레이션. 이봐요, 릴레이션, 릴레이션 퀸. 뭐요? 뭐가 있다고요? 거버넌스, 스페링. 스페링을 뭐라고요? govern. 그 다음에 govern 그 다음에 예? 뭐라고요? 그 인디아 ANC죠? 거버넌스. 자, 거버먼트하고 거번이라는 단어에서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하고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나왔어. 거버넌스는 무슨 뜻입니까? 거버먼트는 뭐고? 요새 거버넌스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요새 많이 써요. 그치? 네? 지금 또 다른 듣보잡이 나타나려는 듣보잡의 탄생. 자, 언제 써요? 공공거버넌스. 네? 공공거버넌스가 뭔 말이에요? 나 뭔 말, 나도 모르는데 왜 써요, 지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뜻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떠나려고 그러지, 지금? 님도 몰라, 나도 몰라. 공공 거버넌스? 공공 거버넌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거버넌스라고 딱 쓰죠. 그죠? 나는 이게 처음에 거버넌스 이런 말이 나오길래 어린이 유아식 중에 거버, 유아식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이 유아식 이름을 이제 학문용으로 쓰는구나. 아, 좋은 세상이야. 역시 생물학적 세계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공 거버넌스가 무슨 말이야? 요걸 굳이 번역을 하자면 협치라고 번역해요. 협동한다. 거버먼트. 하나의 기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통치라는 말, 이게 통치다. 이게 통치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잘못 이해, 통치라는 말이 참 더럽게 사용된 경우가 딱 있었어요. 전두환 시절에 통치권적 차원에서의 결단을 내렸다든가 이래가지고 애들을 잡아 죽였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통치권,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초헌법적 권력을 갖다 가리킬 때 이게 썼어요. 그건 아니야. 사실은 이게 통치라고 하는 말, 거번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다스린다 하는데 무작정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개념 자체를 갖다 이 거번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거번먼트는 기구고 거번넌스가 거번하는 짓, 이게 통치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은 거번먼트보다도 거번넌스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단어예요. 이게 거번하는 짓을 가리켜요. 근데 요게 거번하는 짓을 가리키는 요것의 하나의 맹아적인 형태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마키아벨리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거. 이게 근데 왜 이걸 갖다 굳이 협치라고 번역을 내가 이렇게 써놨느냐? 마키아벨리부터 나타나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다 보면은 마키아벨리가 유념해야 될 군주가 주의해야 될 점이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적극적인 개념은 뭐겠어요? 군주론 배웠잖아. 그런 거 안 배웠어요? 학교 안 다녔다. 아, 안 들어왔어요? 군주론 때? 응. 물어본 놈이 잘못이네. 미움과 경멸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민의 세력을 얻어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는. 인민의 세력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뭔가를 할 때 이것이 군주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식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거는 정말 옳은 거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러면 뭐예요? 미움을 받죠. 그렇잖아. 계속하면 경멸을 받지. 미국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걔가 왔어.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사진이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 만났어. 왼손에 손 딱 왼쪽 호주머니에 손 넣고 딱 이명박 대통령 한 손으로 딱 만났다고. 이렇게 악수를 딱 그 사진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명박 빌 게이츠 이렇게 치면 그 사진이 나와요. 왼손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오른손으로 딱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밑에 누가 뭐라 써놨어? 마우스 조정은 한 손으로. 이게 뭐야? 경멸이지. 마우스 조정은 한 손으로 이렇게. 그 옆에 보면 또 누가 붙여놔서 이제 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한 점이 김대중 선생님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명박만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마우스 조정 한 손으로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CEO 출신이니까 매출이 더 높은 놈이 이제 대빵 아냐. 그지? 자기가 CEO라고 계속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CEO니까 그래 CEO 그럼 내가 더 세지. 그래갖고 마우스 조정을 한 손으로 이렇게 MS 마우스는 한 손으로 조정해야 되거든. 그게 딱이 나온다. 이게 뭐야? 이 밑에다 이게 쓰는 게 뭐야? 경멸이죠. 인민의 세를 얻지 못하면 미움과 경멸을 받는다. 즉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여러분들은 잘 모른다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잘 몰라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반대를 하는데 이거 하면 그대로 바로 여러분들의 꽃입니다. 나중에 한다 해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움과 경멸을 얻게 되고 인민의 세를 얻지 못하면 이건 할 수 없어.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긍정적인 적극적인 메시지예요. 즉 거번을 하는데 인민의 세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인민의 세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적극 아주 더 많이 나아가면 전부 그때 오아버리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 이 정부가 뭐냐? 동의에 의한 정부거든. 입헌 정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입헌 정부에서 조사해 보면 나오지만 과세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즉 동의에 의한 정부가 마키아벨리는 동의까지는 말 안 했는데 그래도 인민의 세를 얻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 동의, 인민의 동의, 부르주아 계급이 됐건 뭐 프로레타 계급이 됐건 어쨌든 people, 인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즉 인민의 동의를 얻어서 인민이 오케이 하고 그래 해봅시다 하고 협동해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버넌스. 이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통치는 반드시 이제 인민의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자면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받지 말 것, 소극적으로는 또는 적극적으로는 인민의 세를 얻을 것. 놓고요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제도화된 기구인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통치는 거버넌스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동의에 의한 통치, 이걸 가리킬 때 거버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즉 대표 인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인민들이 아 이거 국회의원 이번에 내가 이게 뭐야 뉴타운 해준다고 그래갖고 뽑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미쳤는 게 뭐 뉴타운이 헛소리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투표해갖고 뽑아놓고 나니까 후회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3개월 후에 조정을 한 손으로 할 수 없는 마우스가 나타나버릴 수가 있잖아. 그냥 막 이렇게 산성 쌓아놓고 이게 뒤에 숨어있는 마우스들 있잖아. 그러니까 조정이 안 돼. 이럴 때는 인민들이 의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의 대표자인데 인민의 대표자하고 이거 한다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로, 현대사회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통로를 경유해서 인민들하고 협의하죠. 계속 신문도 있고 여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의제를 갖다 보완하는,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민은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뽑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에서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체크가 안 되잖아. 근데 이번에 8.16 경축사 때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이거는 거버넌스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 선거를 많이 하면 국력이 낭비된다? 선거를 안 하면 낭비가 되지. 3년 동안 아무 선거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네? 조정이 안 돼. 빌 게이츠 한 손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 CEO가 아닌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선거를 해야 돼요. 자주. 선거를. 근데 게다가 선거를 자주 해야 할 뿐더러 그것만 가지고도 대표가 안 되니까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의기구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여론이거든.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사실은 이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펼쳐 보여야 되는 거라. 민주주의는. 그래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이렇게 할 때 아까 오하나 씨가 공공거버넌스 이렇게 말하거든. 공공영역에서 시민단체 넌거버먼트 뭐 거시기하고 NGO 이런 거 있잖아요.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들을 공식적인 의회 의원이 있지만 또 그것과는 별도로 공공영역에 시민사회 영역에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통로에서 올라오는 여론들을 수렴해서 통치의 행위에 반영하는 것, 이것을 갖다 오늘날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유명한 신문고 있잖아요. 신문고. 가령 내가 저기 그 부산에 있는 부산포에 사는 백성이야. 왕께 진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산을 떠나서 신문고를 울리러 간다 해봅시다. 가는 동안에 가족은 다 굶어 죽어. 이 신문고라는 거 생각해서 무슨 그게 뭐 백성들과 의사소통하는 장치라고 생각했지만 신문고에 가서 이게 이 북 한번 딱 쳤어. 쳤는데 그 신문고 지키고 있는 포졸이 야 시끄럽다. 그럼 왕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거버넌스라는 게 없는 거거든. 왕은. 왕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한번 이 의회를 통해서 한 번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이 민주주의, 로크 이후부터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의의 통로를 다양화한다는 것.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버먼트라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까지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 트레티즈 오브 거버먼트 이렇게 했을 때 거버먼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동의에 의한 지배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9페이지 봅시다. 거기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로크 책을 쓱 보니까 이게 계속 단락 단위로 해서 번호가 묻혀져가지고 맨 끝에 가면 200몇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크 책을 인용을 할 때는 되게 1장 3 이렇게,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페이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이런 고전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가령 단테 신곡 이럴 때는 신곡 천국편 25곡 이런 식으로 25곡 44행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죠. 마찬가지로 로크의 통치론 1장 4절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남바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 3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페이지 수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책 낼 때 이렇게 넘버링을 붙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페이지 수를 이렇게 안 하고 편집자가 싫어하겠다. 아이씨 안 해. 너 혼자 놓구냐? 편집자 이메일 오겠지. 강사님 놓구세요 이렇게. 저를 거번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씨 혼자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어. 봅시다. 그게 지금 1장 3절 요게 존 노크 통치론이 존 노크가 말하는 자기 책의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거. 그렇다면 나는 정치 권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좀 더 크게. 그것은 사형 및 그 이하의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이 모든 것은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예. 이게 지금 존 노크가 말하는 정치 권력의 규정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입법권이죠. 법률을. 근데 이 법률을 왜 제정하냐면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해. 그러면 이 법률을 입법하는 것도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하겠죠. 핵심이 여기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한다는 데 있어요. 밑에 주석 두 번째를 보면 나중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로크는 통치론에서 재산, 프로퍼티를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생명, 자유, 자산을 총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경제적 재화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로크는 재산이라는 말을 생명, 자유, 자산 이것을 가리킬 때도 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재화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첫 번째 의미로 쓴다면 우리 몸뚱아리도 나의 재산이죠. 그죠? 생명. 또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나의 재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봐요. 이거를.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도저히 재산이라고 하는 말, 프로퍼티라고 하는 말을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재화를 가리킨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로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이라는 거하고 자유라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개념하고 자유라고 하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까지 덧붙여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건 의도적으로 봐야 되겠지. 내가 재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영광된 만년을 보낸 사람인데, 샤프츠베리 백작 하고 친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하고 자유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재산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로크가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자유도 이제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화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산이라고 말하면 편리한 점이 몇 가지 있을 거라. 그게 통치론에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좋죠. 선전 효과가 좋죠. 사람들에게. 그거 재산입니다. 재산을 지키세요. 이 말이 생명을 지키세요. 자유를 지키세요. 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호소력이 강하거든. 신흥 상업 부르주아들에게. 그 말 속에다가 생명과 자유까지 묻어서 즉 구체적인 물질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동무까지도 포함을 시킴으로써 많은 것을 시도했던 거.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그러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외적을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국가라고 하는 말이 Commonw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Commonwealth라는 단어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밑에 각주도 있는데 Commonwealth라는 말은 Common이라는 단어하고 Wealth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었어요. 그죠? Common이 무슨 뜻이에요? 놀래지 말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딴 생각하다가 나한테 질문을 받는 수가 있어요. 네, 가만히 이렇게 혼자서 자빠져갖고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야. 눈 돌아가는 거 보고 딴 생각 하나 이렇게 보고서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 커먼이 무슨 뜻이야? 공통. 공통의 있다. 웰스는? 헬스 말고 웰스. 헬스는 헬스클럽. 네. 아, 재산! 아, 재산! 공통의 재산. 공통의 부. 그 말이죠. 넘겨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선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이다 하는데 여기 공공선이 커먼 굿이죠? 굿인데 커먼 굿이라는 말 공공선이라 번역해도 되고 공공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 그러니까 커먼웰스라는 말하고 지금 공공선이라는 말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서론 9페이지 보면 커먼웰스라는 말에 설명이 있어요. 커먼웰스를 우리말에 적합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라는 말도 우리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거로 이거 읽어봐. 읽어 돼. 수신제가 시국평천하여. 뭐? 차국평천하? 시국평천하. 아,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오케이, 무슨 뜻인가? 게임을 열심히 한 다음 나를 갈고 닦아서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버려? 게임하다 말고 그냥 이렇게 국방 의무를 다하러 가? 응? 자스가? 응? 가출을 해버려 너는 그냥 바로? 지금 패대기 치고? 뭐라고 다시? 가정을 뭐? 불 지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데 이게 동심원이죠?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적영역이고, 여기부터가 공영역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라는 말을 지금 쓰죠? 국가라고 할 때. 국가라는 말을 쓰는데 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야. 그죠? 오히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합해져 있어. 근데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를 공적 영역을 가리킬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 그러면 되는 건데 국 그러면 애들이 막 이게 미역국 막 이게 우거지국 그걸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가짜를 붙이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어가 사실은 적당한 조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 지금 스테이트라는 단어하고 커먼웰스라는 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번역자들이 커먼웰스를 국가로 옮겨 마땅한 번역 없어서 국가로 옮겼다는데 사실은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런 건데 스테이트도 이 가짜를 빼고 국으로만 옮겨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통치기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걸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펼치는 시민사회의 영역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통치기구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에서 국가 이걸 합해서 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아시아에서는 요 사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효고 공적령에서 통용될 원리가 충이에요. 그러니까는 효자를 그렇게 기리는 거예요. 효자가 곧 충신이 된다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 여기서 효자가 충신으로 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요 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영역이 겹쳐 들어가는 거죠. 요 영역이. 그런데 서구에서는 지금 로크 시대로 들어오면 당신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 관심도 없어. 이게 서구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뭐라 쿨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별로 물론 종교적인 뭔가 있었겠지만 당신이 뭐 게이든 레즈비안이든 네? 사적인 영역, 프라이빗한 영역엔 관심 없다. 다만 그 이 리버럴 스테이트 모형에 따르면 당신이 사적인 영역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여기서 여기 나올 때 일단 재산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그래야 요 공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요 모형에 따르면. 그러면 요 영역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구구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요때 단순하게 스테이트 입법기구 요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모넬스 개념으로 여기서 로컬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근대 국가의 개념이 주로 주권, 비인격적인 조직, 강제력의 행사 등의 관점에 치중돼 이해되는 반면에 코모넬스는 영어의 common, less publica, 그러니까 public 공공의 이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동선 또는 공통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관점이 강하게 배어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commonwealth라고 하는 말은 지금 state라는 말하고 commonwealth라고 어떻게 구별되느냐면 state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주권이나 비인격적인 국가 기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통치 기구를 가리키는데 훨씬 더 적합하고 commonwealth라고 하는 것은 요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도 취하고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커머넬스 가리키는 공간을 가리킬 때 커머넬스라는 말을 쓴다 이거죠. 그러면 커머넬스라는 말을 쓰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국부론의 영어 제목이 뭐예요? 국부론이라고만 알고 있지. 영어 제목은 웰스 오브 스테이트요, 웰스 오브 네이션. 아이, 답을 말해버렸네, 씨. 에이, 짜증나네, 씨. 웰스 오브 커머넬스가 아니고, 웰스 오브 네이션이죠, 네이션. 보세요, 지금. 이게 국부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말로는 지금 국부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받아보세요, 국부론. 그런데, 웰스 오브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이때 가면.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트도 아니고 커머넬스도 아니고 네이션이거든요. 아담 스미스에 가면은. 이건 좀 달라지는 거야, 개념이. 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은. 네이션하고 스테이트하고 붙이면 국민국가거든요. 민족국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 서양에서 민족이라는 개념 안 쓰니까 국민국가를. 이건 네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웰스 오브 네이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좀 달라져. 어쨌든 여기서는, 그거는 이제 벤담 하면서 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쨌든 스테이트하고 커머넬스를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근데, 로크는 커머넬스라는 개념을 갖다 주로 군주국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통치의 측면에서 볼 때면 군주국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사실은 이 커머넬스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부를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국가의 목적은 정치 권력의 목적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공공선을 갖다 증진시켜야 되고 재산을 규제하고 보존하는 것. 여기에 정치 권력의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걸 하겠다고 네가 이걸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동의하고 네가 동의함으로써 내가 동의함으로써 계약을 맺어줌으로써 정치 권력이 성립한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현대 이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기제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서론에 보면 딱 전체의 이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로크 자연상태론인데 2장 4절에 보면 정치 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로크는 이 자연 상태론을 왜 얘기하느냐? 제5장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정치사회와 국가의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논리적인 가설을 하나 여기다 세웁니다. 그 논리적인 가설이 바로 이거예요. 자연상태. 정치 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고찰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가설적인 전제입니다. 가설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즉 정치 권력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 않은, 국가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인간들은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 챕터를 집어넣었어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자연상태로는, 노크의 자연상태로는. 그냥 바로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권력은 이러이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제2장 자연상태를 집어넣은 이유는 노크가 자기의 주장을 좀 더 탄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자연상태론을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설적인 전제로서. 빼도 됩니다. 빼도 된다는 건 안 읽어도 된다 얘기지. 건호야, 찢어버려. 그래서 그런데 안 읽어도 된다.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되지. 있으니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령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 상태가 있는데 여기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하고 요 인간이 계약을 통해서 자연상태에 있던 인간이 계약을 통해서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인간으로 이게 자기 스스로 이제 위치를 옮겨가죠. 그때 요 인간의 속성 1, 2, 3 이런 게 있을 거고 여기 인간의 속성 1, 2, 3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1, 2, 3 중에 어떤 것이, 요 1, 2, 3 중에 어떤 것이 포기되고, 자연 상태에 있던 1, 2, 3 중에 가령 3번이 포기됐다. 3번을 포기하는 대가로 뭘 얻었는가? 이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즉,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속성하고 정치 사회에 있는 인간의 속성을 대조해 놓고 어떤 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 계약을 하면서 뭔가를 포기했지 않겠어요?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로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나타나겠죠. 그것을 추려내면 그것이 바로 로크의 인간론이에요. 로크 인간론. 로크는 어떤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즉 로크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바로 로크 인간론인데 정치 이론을 갖다가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정치 이론가가 정치 사상가가 바닥에다 깔고 있는 인간론을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론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인간론을 알아야만 그 정치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요 자연 상태론하고 정치 사회 요 관계를 여기에 있는 인간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게 뭔 말이냐? 왜 갑자기 인간성, 인간론? 자, 봅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금방 이해가 돼요. 대운하로 짐작되는 4대강 살리기가 있어요. 대운하로 짐작되는 4대강 살리기가 있어요. 거기에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그 예산이 갑자기 하느님이 이명박 장로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뭐죠? 이어 오병 떡 다섯 개하고 예? 떡이 몇 개예요? 떡 다섯 개인가요? 502호군요.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개가 두 개 있어서 다 먹었다. 나는 혼자 먹어도 못 먹겠는데. 회를 얇게 썰어서 잡수셨던 것 같아, 물고기를. 근데 예수께서 이제 회도 쳤지. 목수들이 이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목수인데, 이 칼 다루는 솜씨가 장난 아니야. 회도 치세요. 근데, 20조라는 돈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시진 않잖아. 오병이어처럼 주시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돈을 빼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재정 운용이에요. 재정 운용. 근데 그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 지금 당장 교육과 복지,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해서 4대강 살리기를 하면, 낙수효과라고 그러죠. 여기서 붐업이 일어나서 경제가 부흥해서 이것이 다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재정, 이 재정 운용을 하는 재정 개혁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더 한꺼풀 내려가면 사실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50만 원을 덜 벌어도 굶어 죽질 않습니다.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실지 몰라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3만 원, 4만 원이 없어가지고 연탄을 못 떼서 겨울에 얼어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건 안 해도 돼. 좋아. 그러면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이것은 정말 이게 생활에 내시서리 한 거거든. 본질적인 거거든. 그 과정에서 이 돈을 뺐을 때 딱 굶어 죽고 딱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있어야 하잖아요. 요것이 딱 계산상으로 묻히는 거야. 예산, 숫자, 몇 조, 삭감,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재정 운용 같은 걸,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이 재정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즐거움을 갖다가 딱 놓는 것, 생각의 변수로 삼는 것. 이게 정책을 집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관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로크가 아까 재산이라는 것은 생명도 자유도 그다음에 물질적인 재화도 재산이라고 말을 해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 근데 만약에 자 나의 생명을 재산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얼마입니다라고 계산도 가능하겠지. 그렇게 표현한다면 즉 로크가 바탕에 깔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재화를 만들어내고 경제적인 재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생명을 포함해서 또 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유라고 하는 추상적 가치들을 포함해서 다 계산 가능한 경제적 재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딱 보는 거라. 여기서 그러면 계산 가능한 재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죠.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person.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서양어에서 인격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요. person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격이라고 번역하죠. 무슨 뜻이에요? 서양어에서, 영어에서 이 person. 그냥 한 사람. 그냥 한 사람? 그럼 두 사람인가? 우리가 인격 그러면, 내 인간 내면의 도덕적인 품성을 가리킨 말이잖아요? 서양에서 person은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안 돼. 인격이니 인품이니 자 어떤 아나운서의 퍼스널리티 우리 인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인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전용옥에게는 전혀 우리가 붙일 수 없는 이런 단어 있잖아. 네? 오크 붙일 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요 퍼슨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라틴어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해봐. 이봐. 이군. 숙제를 안 해오니까 이렇게 좋구만. 계속 해오지 마. 응? 계속 갈굴 수 있게. 페르소나가 무슨 뜻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뜻이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내가? 아, 지금 자네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다들 즐거워하고 있어. 페르소나가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사람들 여기다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붙여서 쓰죠. 그죠? 마이크 이렇게, 이렇게 이어 마이크를 쓰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인텔 센트리노 칩 이렇게 선전할 때 히랍에 그 야외 극장 있죠. 원형 극장.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있어. 아무리 지형이 좋고 설계를 잘한다 해도 여기서 이 오케스트라 이 앞에서 하는 사람이 목소리 크게 해도 저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안 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가면을 쓰고 했어. 가면을 쓰고 있고 요 가면 앞에 요 입이 있는데 이렇게 딱 울림통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할 때 히랍이나 로마에서 연극을 할 때 울림통이 있으니 살살 말해도 이 울림통 때문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 미라 소르비노라고 하는 그 육즙이 풍부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나온 마이티 마우스라는 우디 앨런 영화가 있어. 거기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 근데 어쨌든 서양에서 연극을 할 때 요런 가면을 울림통이 이렇게 입 있는데 울림통이 달린 가면을 쓰고 했어요. 요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 페르소나라. 연극할 때 사용하는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내면과는 아무 관계, 오히려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리킬 때 퍼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책에서 서양 사람들이 인격성 이러면 그의 사회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지위 이걸 가리킬 때 인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혀 다르죠. 우리가 쓸 말하고 다르죠. 퍼스널리티가. 우리는 개성이라든가 뭐 성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오크에게도 인격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오크는 퍼스널리티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더라고. 지난번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전혀 재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쾌척해가지고 재단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인격성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하단 말이야. 인격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인격성은 양적인 말로 쓸 수 있어. 인격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청계재단 이런 만들 때 인격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이 펄슨을, 이 인간의 펄슨을 갖다가 뭘로 딱 정리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면의 가치라든가 또는 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또는 진리를 애타게 갈구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고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재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하겠다는 시도인 거라. 이게 아까 재산이라는 단어, 프로퍼티라는 단어를 생명, 자유, 재산 이걸로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존 노크에 오면 이 인간이 존 노크에서 의미 있게 규정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즉 재산을 가진 존재로 되는 거죠. 그 외의 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살든지 안 살든지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히랍의 공동체에서는 시민으로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 없는 거라.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로크나 이런 사람들은 윤리학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학이 없는 거라. 도덕론이 없어 이 사람들은. 왜? 도덕이라는 건 뭐예요? 내면을 건드리는 거, 인간 내면을. 그 인간 내면은 이 사람들이 탐구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어. 딱 각각의 사생활을 영향 닫혀 있어.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부급을 끌어오는 욕망의 덩어리이기도 하면서 뭐 신에 대한 어떤, 신앙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려는 욕망도 가지고 있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속성이 모여있는 하나의 총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은 딱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놓고 로크가 말하는 경제적 재화라는 의미에서의 재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만 펄슨으로 잡아. 펄슨으로. 그래서 바로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여기 딱 보면 그 4절에 보면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이건 됐어. 자연법의 테두리. 근데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몸을 처분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썼어. 인신. 그 인신이 아니라 퍼슨이라는 말을 썼죠. 지 몸뚱아리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근데 이 몸뚱아리가 자산인 거라 로크는. 근데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펄슨을 처분할 수 있는, 디스포우즈 할 수 있는 게 이게 완전한 자유라고 말했거든. 그러면 소유물이 없고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지 뭐. 자연 상태에서도. 요거는 절대 포기 안 되지. 요것을 잘 해달라고 국가를 세우는 거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냐. 완전한 자유 상태로 보는데 그 자유라는 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즉,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재산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재산상의, 재산의 측면에서 보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인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로크의 논증이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가면 14절이 있습니다. 이 자연 상태는 어떻게 끝나느냐? 14절 중간쯤에 가면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가입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로 서로 합의하는 종류의 협약만이 인간들 사이의 자연 상태를 종료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종류의 협약을 맺으면 자연 상태가 종료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읽었죠. 정치 권력의 목적이 뭐예요? 재산의 보존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여기까지 서론에서 재산의 보존이 정치 권력의 목적이야. 근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없는 상태. 자연 상태라는 말은 정치 권력이 없는 상태. 정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재산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완전한 자유를 좀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는 것이 되겠죠. 그게 정치사회죠. 그러니까 정치사회가 됐건 자연상태가 됐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신과 재산상의 자유는 여전히 보존되어야 될 천부인권인 거라 이게. 천부인권. 아시겠어요? 그게 로크가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적 인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 돌아가신 데레사 수녀 이런 양반들은 인간 아니야. 가진 것이라고는 떼꾸정물이 쭉쭉 흐르는 그 누더기 같은 수녀복 한 벌,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다 떨어진 신발 하나, 이런 양반들은 펄스는 없는 거예요. 전력이 훌륭한 펄스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이게 기본적인 것 했으니까 더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숙제들 내세요.